바라볼 수 있나요? 나 자신보다 아낄 수 있나요? 그 누가 내게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? 나의 사랑 그대죠.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. 행여 잠시라도 흔들릴 거라면 시작하지 않아요. 심장보다 먼저 멈출 사랑이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합니다. 아프도록 소중한 사람 처음입니다. 그댈 만나려고 이렇게 행복하려고 많이도 아팠나 봅니다.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. 눈물 붙지 않는 그 어떤 아픔도 언젠가는 끝나죠.